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거 22돌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에서 집회, 강연회,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마지아르 파키스탄 베루에서 최근에 진행되었습니다.